6.25-727 반미공동투쟁물갈의 점에서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최사상위원구서저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미제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만행들은 인류에 대한 범죄 행위로서 응당한 보복과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6.25-727 반미공동투쟁물간의 점에서 불가리아 신문 이스크라, 브라질 신문 인베르타가 글을 게재했습니다.